이에게 젖는 삼척장곰 바람에 울고 옷소매를 쥐어짜는 비방울 소리 충성이 젖었느냐 사랑도 젖어 두 갈래 삼 갈래 길게 가져 물어 아 왕자호동 왕자호동아 죽네 사랑을 찾아갈까 충성이 울고 장부의 굳센 마음 눈물에 젖네 아